못한 태도 강렬히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더 better 거침없이 직진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쁜 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모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카드칼 배치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you 혹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Thank you.